제15과 상용비자 Lesson 15. The Business Visa 단어 Vocabulary 사업 Business 비자 Visa 이민 Immigration 직원 Officer 머무르다 Stay 여권 Passport 목적 Purpose 대사관 Embassy 자신의 own 신청하다 apply 어떤 any 미안합니다 sorry 믿다 believe 돌아오다 return 비행편 flight 취소하다 cancel 문장 text 얼마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계획이세요? How long do you plan to visit our country? 한 달 동안 머무를 계획인데요. I plan to stay here for 1 month. 비자 있으세요? Do you have your visa? 아니요, 여권은 있어요. No, I have my passport.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은 사업차 방문입니다. The purpose of my visit is business. 그렇지만 선생님은 상용비자가 없는데요. But you do not have a business visa. 상용비자를 가져야 하나요? Do I need a business visa? 예, 당신은 상용여권이 필요해요. Yes, you need a business visa. 상용비자를 어떻게 얻나요? How can I get a business visa? 당신은 당신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상용 비자를 받아야 해요. You must get a business visa at our embassy in your own country. 여기서 상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May I apply for a business visa here? 아니요, 할수 없으세요. No, you cannot. 좋아요. 그럼 관광 비자를 주세요. All right. Then give me a tourist visa. 관광 비자로 상업 행위를 못 하세요. You cannot do business with only a tourist visa. 그렇다면 사업 활동은 안 하겠어요. Then I won't do any business. 미안스럽지만 당신을 믿지 못하겠는데요. I'm sorry, but I do not believe you.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Then what can I do? 다음 비행기로 당신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You must return to your country on the next flight.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Is there nothing else that I can do? 아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우리나라 입국 허가를 취소하여야겠소. No, and I must cancel your passport to enter my country.